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주 예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한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을 텐데요. 오늘 첫 곡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복음성과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우리의 모두가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길 간절히 바래요. 그럼 찬양 가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을 안에 넣고 안에 넣을 것을 밖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선생님, 그건 옳지 못해요. 빵 안에 야채나 그리고 햄, 고기를 넣어야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샌드위치고 먹기도 편하잖아요. 맞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해야 할 옳은 일을 알고 그렇게 행할 때 일이 훨씬 순조롭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씀 주소를 알려줄 테니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의미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복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 원하세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하겠죠? 물론 집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계명과 약속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또한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손 동작을 하면서 암송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너희가에서는 자신을 가르쳐 보세요. 그래요. 이것을은 손으로 성경을 펴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성경을 뜻하기 때문에 손 동작을 통해서 성경을 펴는 흉내를 내볼 거예요. 알고에서는 머리를 가리킬 거예요. 머리로 알아야겠죠? 행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손가락으로 다른 손바닥 위를 걷는 흉내를 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이 있으리라 에서는 엄지와 검지로 얼굴에 미소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고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뭐라고 했죠? 그래요.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알고는 머리를 가리키고요. 행하면 한 손바닥을 펴고 그 손바닥 위를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걸어다니는 사람 흉내를 내볼게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고 미소의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요. 정말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재미있게,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주간도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예수 놀라운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다르게 부르기도 한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스톱 영어 버전으로 듣고 캄보디아 여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캄보디아를 킬링 필드라고 불러요. 국교가 불교인 이 땅의 사람들은 돈만 좋아해서 비전이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땅의 어린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비전을 키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대요.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비전은 세계 곳곳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어린이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캄보디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미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준비해야겠는데요. 직접 갈 수도 있고 또 멀리 있지만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줄 수 있어요. 서포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크게 네 가지로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해야 해요. 두 번째, 언어를 준비해야겠죠? 언어 준비는 빠를수록 좋아요.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야 해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맡겨진 용돈을 절약하고 관리하는 법까지도 배워야겠어요.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직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전하라. 지난주에 허드 씨는 더 많은 중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허드슨에게 어리석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은 허드슨 주위의 친구들이 허드슨과 그의 사역을 잊게 될 것이고 또 후원자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 허드슨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함께 들어보아요. 허드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허드슨이 말한 것을 믿나요? 선생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믿는다고요? 좋았어요. 허드슨은 말씀을 전했고 전도 여행을 했으며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고 돌보아야 할 29명의 선교사도 있었어요. 정착한 새로운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큰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허드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한 선교 모임에서 테일러는 주님 3년 안에 70명의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선교사들은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허드슨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고향에 가기 전에 7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몇 명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78명의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오, 우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허드슨은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더 펼쳐졌을지 궁금해하면서 우리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중국 내지의 언덕, 골짜기, 평원 등을 도보로 전도하면서 허드슨은 한숨을 주었어요. 어휴. 여전히 수천 도시의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허드슨과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나에게 100명의 선교사를 요청하라. 100명이라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감히 생각해 보았나요? 어떤 선교단체도 전에는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허드슨과 선교사들과 친구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다섯 명, 열 명, 스물다섯 명, 또 78명, 78명, 99명, 100명, 101명, 102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100명이 넘어갔네요. 1887년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들의 기도에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허드슨이 만족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답니다. 이야,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허드슨과 그의 친구들, 선교사님들의 큰 비전은 정말 은혜가 되고 믿음직한 그런 고백이네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잠시 할렐루 할렐루 찬양 듣고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몇 명이나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200명이요? 또 어떤 친구는 500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드스는 우리는 5년 안에 1,000명의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거예요. 1,000명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들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허드슨은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했어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필요했는지 설명했어요. 각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너무나 많아서 한 반 정도, 500명 정도 자원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숫자를 얘기해 줄게요. 바로 1,153명이 자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명의 10대 소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것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중국의 수백만 사람들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선교사들도 중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 있는 수천여 명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천여 명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허드슨 테일러의 실제 이야기, 실제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어리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수하게 믿음 그대로 큰 비전을 날마다 품고 승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도 오늘도 그런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아쉽지만 만날 텐데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기대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